저희가 신구약 성경 핵심 본문 100개를 읽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그 다섯 번째 주간 율법 십계명과 약속의 땅에 대한 그러한 그 제목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벌써 포기하고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그런 다짐이 있진 않나 싶습니다. 우려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절반 정도 왔는데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고 혹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또 중도에 포기하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도 이제부터라도 이 5주차부터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율법과 십계명 그리고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자라면 적어도 세 가지 암송하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죠?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또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또 십계명을 암송하지요. 보통 주기도문이나 또 사도신경은 우리가 자주 고백하고 또 예배 때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잘 기억은 하는데 이 십계명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십계명을 쉽고 재미있게 외우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빌어서 이 십계명도 잘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운을 띄워주십시오. 1, 2, 3 해서 10까지 하나씩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외우는 그 방법을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한번 해주십시오. 1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사업을 잠시 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오만이 아바이를 공경하라.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칠보 단장한 여인을 보고 간음하지 말라.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구, 구차한 변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원이라도 이웃의 것은 탐내지 말라. 아멘. 예. 자, 이렇게 하면 1부터 10까지 십계명을 외우실 수 있겠죠. 자, 한번 그래도 기억이 안 나시걸랑 우리 홈페이지에 보시면 제 설교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십계명도 잘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이 그리스도인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십계명의 내용에 대해서는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그 내용들을 해설할 때 이 십계명도 강해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만 이 십계명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만 우리가 잠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을 왜 주셨는가를 이해하려면 먼저 십계명을 언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십계명에 대해서 두 번 소개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십계명을 한 번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5장에 또 십계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두 번 소개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을 먼저 보시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 애굽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한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말씀이 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신 때가 언젠가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세 달 지났을 때 애굽에서 나와서 세 달이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바로 그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먼저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셨을 때는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5장에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다시금 재확인시켜 주실 때에는 언제였는가? 바로 모압 평지였습니다. 모압 평지는 여러분 그림을 이제 조금 이따가 보실 텐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달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둡니다.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러한 평지에 다다르게 되는데 요단강 바로 동편에 있는 그 땅을 모압 평지라 그럽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다시금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재확인시켜 주는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출애굽 2세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눈앞에 있는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종합하면 어떻습니까? 십계명을 주신 때는 언제냐면 바로 애굽에서 나온 바로 직후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약속된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는 도달하지 못한 때에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일단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계명을 주신 때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나서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은 그 시점에 이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그 의도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이제 구원해 내셨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도달해야 될 목표, 약속의 땅 가나안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제 나는 구원의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더 이상 이런 것 저런 것 순종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안심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적인 단계로 볼 때 보통 출애굽과 비교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단계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애굽 생활 단계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애굽 생활 단계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떡가마 또 고기가마 옆에서 음식을 먹을 때 그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사는 거에만 집중했죠. 말하자면 이때는 오직 애굽 생활 그 자체만 관심 있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건강과 또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삶에만 집중하는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애굽 생활 단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던 상태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이 상태를 두고 어떻게 말하는가?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보시면 이 시기의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이 말씀에서 주목하실 표현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애굽 생활을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구원받기 그 이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의 그 권세 아래 있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건져주시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된 그러한 때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두고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바닷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홍해를 건넌 사건을 두고서 우리가 신자가 되어서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즉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 그 애굽에 그 사로잡혀 있는 그 생활에서 자유케 돼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선택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은 것이다, 거듭난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향해서 걸어 들어가죠. 이것은 물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 보통 우리는 물 뿌리는 의식을 하지만 또 물에 입수하는 의식을 하기도 하죠.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곧 죄에 대해서는 죽는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마른 땅처럼 밟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힘입어서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두고서 세례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더 이상 거꾸로 홍해를 되짚어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뿐이죠. 이것이 신앙의 두 번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단계는 곧 구원 얻은 단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들이 전개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그 광야 생활,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닙니다. 거기에 정착할 땅도 아니에요.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광야, 그 거친 땅, 마른 땅, 물이 없고 먹을 것이 부족한 그 땅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어떤 의미에선 광야의 삶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단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단계라고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나그네와 행인처럼 본향을 향해서 날마다 순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비록 거칠고 험한 땅이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광야를 거칠 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번 주간에 읽은 본문들이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씀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추위를 견디게 하십니다.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죠.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만나가 생명의 양식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 광야에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죠. 마시게 하시죠. 그 생명수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가듯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와 성령의 그 인도를 힘입어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역시 그것도 끝이 아니죠.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무슨 단계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나안 입성의 단계가 있죠. 그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인생, 그래서 우리의 신자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강가에서 영원토록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그것으로 끝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이제 됐어 그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홍해를 건넜으면 이제 광야 생활이 있고 또 도달해야 할 가나안이 앞에 있는 겁니다. 날마다 걸어가야 할 여정이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가나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 여정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의 노예 생활에 익숙해 있었죠. 그들은 적어도 한 430년을 애굽에서 종노릇했습니다. 긴 시간을 종노릇하면서 그 애굽 생활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말을 해도 애굽의 말을 하고 또 먹을 것을 먹어도 애굽의 것을 먹고 또 생활의 풍습이나 문화나 이 모습들이 다 애굽의 것에 익숙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애굽의 생활에 익숙하고 애굽의 말에 익숙하고 그래서 사고방식이나 생활 습관이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에 익숙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 익숙한 그 노예 생활의 그 말, 그런 생활, 그런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는 그 백성다운 모습과 생활과 면모들을 익혀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허랑방탕하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 돼지를 치는 그런 일을 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돼지 주는 그 음식을 자신도 먹으면서 비참하게 살았던 이 아들이 다시금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만나서 그 아들에게 제일 처음 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그 아들을 맞아주면서 그 아들의 신을 갈아 신겨주죠. 그 아들이 입었던 누더기를 다 벗어버리게 하고 귀한 옷을 아들에게 입혀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옷을 입히시고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로운 가치들을 기르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과 몸에 배어있는 세상의 습관, 여러분 그것이 하루아침에 훌훌 벗어 던진다고 그렇게 쉽게 벗겨집니까? 그렇지 않죠. 당시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놀라운 체험들을 수시로 매일매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노예 근성에 매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살던 종노릇하던 그런 생활 방식에 젖어서 쉽게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가령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을 때 사실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뭐 밀착 카메라가 있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취재했다라고 한다면 촬영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원망하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렇게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홍해를 건너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 현장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겁니다. 45일 정도가 지나서 엘림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매일매일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런 기적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출애굽기 1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애굽의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서 차라리 우리가 거기서 살았으면은 이 고생은 안 할 텐데 왜 나를 이곳으로 불러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사흘길을 걸어서 마라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목타에 오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먹여주시죠. 또 신광야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역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게 하시고 그 반석에서 생명의 물이 나오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수를 먹여주었죠. 그런데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7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이렇게 조금만 불편해도 이렇게 자기 마음에 들지만 않아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 밖에서 그렇게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과거 노예로 살던 그 삶, 그 삶에 대한 막연한 향수에 젖어서 하나님이 지금 정작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이 도달해야 될 그 구원의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그 가치들을 까맣게 모른 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진정한 생명수를 이 백성들은 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한다 하더라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맡기신 라다의 사명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방불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신자라 하더라도 그 하는 말을 들어보고 그 하는 행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여전히 새 옷을 입지 입기보다는 과거에 그 종로로 타던 그 누더기를 걸친 상태에서 그 과거의 삶을 고집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간간히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봐도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그 각 사람이 어떤 신앙의 류를 갖고 있는지, 어떤 신앙의 그 단계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자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신앙 여정이 갖는 중요성과 그리고 도달할 그 목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원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과 행실이 불신자와 방불하거나 그 도달할 목표를 알지 못한 그런 문제라고 하면은 그것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고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일신의 편안함과 그저 세상적인 만족만을 목표로 삼는다면 그것은 신자라고 자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간에 읽을 본문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면서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을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리게 하십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뱀에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실제로는 전혀 주님 대접하지 않고 자신의 배와 이 세상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현대판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신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와 같은 그러한 삶의 자세와 그 삶에 그 도달해야 될 목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것이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존재입니다. 살아난 존재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신자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익숙하던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습관과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시민답게 그에 걸맞는 사고방식과 그런 생활방식을 기르고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사람답게 갈아입어야 할 예복, 그 예복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보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하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합니까? 구약에서나 주셨던 말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 하면 어떤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하니까 그것 자체로 불편해하고 내 활동을 올가매는 그런 굴레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이 내 라이프 스타일을, 나의 삶의 그런 습관들을, 그런 삶의 방식들을 깨뜨린다고 탓하기 전에,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탓하신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신장가라는 것을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신자라면, 적어도 진정한 신자라면 달리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함으로써 삶의 방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함으로써 나는 비로소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것처럼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능력과 세상에 가진 것들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를 피로 값주고 살 만큼 귀한 존재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활하려고 몸부림치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평화를 맛보고, 그 가운데 샬롬을 맛보고, 그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진정 자유롭고 안전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공익광고 카피 문구가 그런 말이 있었죠. 질서는 편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질서를 깨트리면은 그 질서를 깨트린 것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샬롬이라고 하는 것,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가족관계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더 확대해 가면서 정말 참된 자유가 이것이구나, 참된 생명의 삶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그저 영혼만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참된 평화를,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풍성함을 알고 그리고 이 풍성함을 점점점 실감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누려가며 하나님을 말미암아 영원토록 기뻐하는 삶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또 구원에 이른 그 사람답게 삶의 방식들을 새롭게 하며, 그래서 그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온전한 샬롬을 실감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